하늘을 이불 삼아 파미스를 베개 삼아 지친 몸을 달래면서 잠이 드는 집신생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나볼까 사랑 찾는 나그네에 또 하루가 가는구나 밤별을 친구 삼아 풀벌레를 벗을 아침 해가 뜰 때까지